나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오는 그대와 같이 걷던 그 길가의 빗소리. 하늘은 맑아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되어 하루는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흰 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우르릉 변함이 없었나 이대로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Good. 그토록 다정했던 모습을 차가운 저녁바람에 피는 내 몸 적시네. 이대로 나도 그대 잊을까. 밤이 가면 그 모습을 잊을까. 그토록 사랑했던 모습을 그대를 따라 이만 하늘 멀리 저 편에 비대어 나도 그대 잊을까. 그리우면 적어본 그대 이름만 차가운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.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 있어요.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.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면 눈 내린 황화문의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.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. 눈 덮인 조그만 나는 너 그대가 들었으면 사랑이 언제나 나를 기쁘게 하네. 맺지 못할 슬픔은 나를 비웃지 운명이라고. 그렇게도 사랑했던 기억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데. 내가 갈 수 없기에 그대 멀리서 나를 지켜봐줘. 찾지 깨달았어. 돌아보면 아주 멀리 가진 않아.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. 그대 발자국 세월 속에 흔적도 없네. 너를 잃은 내가 아쉬워. 서러운 눈물 흘려보냈지만 참진 않았어. 그냥 살다가 그대가 곁에 없으니 이별을 깨달았어. 그대 내 곁에 있어요. 떠나가지 마요.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.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하얗게